2018년에 저희가 봤던 개봉작 중에서 네. 저희가 뽑은 리스트들을 각자 간단하게 얘기를 네. 하고 공통된 영화들은 뒤에 좀 추가적으로 할게요. 네. 네. 네. 그러면은 팬팬님 먼저 리스트. 7개예요. 영화만 그냥 간단히 먼저 얘기하시고요. 네. 네. 1위는 유전이고요. 아, 순위를 뽑으셨어요? 네. 아, 네. 아, 순위별로 저는 얘기해요. 네, 네. 해주세요. 1위는 네. 유전이고 네. 명불허전 유전이고 2위는 Quiet Place 계속 얘기했던 영화 네. 그리고 3위는 단갈 네. 4위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네, 새로 나온 네, 2018년에 말에 개봉했던 아, 영화 네. 네네. 그리고 5위는 쉐이프 오브 워터 네, 델토로 네, 6위는 코코 디즈니의 네. 네. 그쵸. 이게 다, 그, 쉐이프 오브 워터랑 코코도 왠지 재작년에 개봉했을 것 같지만, 2018년 저는 리스트, 1월, 2월에. 팬팬님 리스트 보고, 아, 쉐이프 오브 워터 2018년이었지. 아, 맞아요. 예. 네. 상반기의 기억이. 맞아. 그리고 7위는 킬링 디어예요. 킬링 디어. 네. 네. 준 씨는요? 네. 저는 순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대략 순위 비슷하게 나열을 네. 하면은, 네. 플로리다 프로젝트. 네. 네, 유전, 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네. 서치, 네. 단갈단갈, 네. 인크레더블 2, 예. 그리고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나다 순이고요. 아, 가나다 순이었군요. 저는 가나다 순으로 했어요. 네. 공동정범이라는 이제 한국 다큐멘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유전, 팬텀 스레드, 플로리다 프로젝트, 피해 연대기,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이렇게 7개 뽑았습니다. 네. 네, 저희가 같이 얘기해 볼 만한 것들은 다 얘기하는 걸로 하고 팬팬님 먼저. 저요. 네. 유전은 생략하고. 네. 저희 아니 유전은 유전 편을 들으시고요. 네, 단갈은 인도 편을 들으시고. 네. 네, 그거 말고는 네. 저 근데 2018년 되게 좋았던 게 힐하우스의 유령도 있었고 네, 유전도 네. 있었고 콰이어트 플레이스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고로 풍작. 그렇죠. 진짜 이런 장르의 저희가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났죠. 네, 이런 연도가 별로 없었는데 그쵸? 특히나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유전이랑 약간 그 1, 2를 되게 다퉜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네. 네. 그 이런 손에 잡히지 않는 공포를 일단 콰이어트 플레이스도 아까 그 버드박스 얘기하면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네, 네. 좀 둘 다 그러니까 유전이랑도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고 네, 네. 약간 갑자기 불시에 닥친 재앙, 재난 이런 거를 되게 잘 묘사했어요. 그렇죠. 재난 재난 영화라고 볼 수도 있죠. 재난 사실. 영화. 그리고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진짜 극장에서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는데 네. 팝콘 사들고 들어온 사람도 팝콘을 바닥에 내려놓고 끝나고 나서 먹었고요. 맞아요. 진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조금만 부실 거도 막 다들 눈총 보면서 아씨 어떡해. 맞아. 극장 상영관 안에 적막함이라는 네. 걸 정말 오랜만에 네. 느껴. 맞아요. 진짜 이거를 4D죠 어떤 면에서는. 네. 그게 영화제의 어떤 정숙함이랑은 또 달라요. 완전 맞아요. 네. 관객들이 진짜 소리 내면 정말 죽는 사람들처럼 네, 진짜. 진짜 그 옆 자리가 아니라 그 왜 극장이 왼쪽 좌석이 있고 네. 중앙 좌석이 있고 오른쪽 좌석이 있잖아요. 구역이 네네. 그 오른쪽 다 옆쪽 구역에 있는 사람의 침 넘어가는 소리가 진짜 어마치고 들릴 정도로 정막해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스스로 되게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관객들을 닥치게 만들어요. 네, 조용히 하게 만들어요. 영화가 닥치고 시작하니까 네, 그냥 닥치고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긴장이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한 뭐 막 영화 러닝타임이 그렇게 짧진 않았어요. 네네네네.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나서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영화 되게 오랜만이었고 그 네네네. 이 영화 개봉했던 날 보고 그날 저녁에 한 번 더 봤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좋아했던 영화였고 좋았죠. 그러니까 연출이나 서사나 뭐 전개나 뭐 연기나 다 엄청나게 빼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영화였고 네. 저희 되게 걱정했잖아요. 속편 나온다고. 그쵸 맞아요. 아, 아니 그 처음 개봉 전에 남편 그 남편이니까 에밀리 블런트의 남편이니까 또 야, 이거 약간 이거 조금 짜부치는 야 불안하다. 맞아. 근데... 언더월드와 에이... 커슬로트 아일랜드를 기억하라. 아니 진짜 너무 잘 진짜 그 제, 많이 지나 데이비스 네 많이 걱정했었는데 근데 너무 잘 나왔죠. 네 너무 잘 나왔고 그래서 좋았죠. 흥행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개봉해 있을 때 빨리 지금 가서 보라고 얘기했던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네. 한국에서도 꽤 흥, 그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극장에서 봐야 그 효과가 배가 되는 영화예요. 네, 진짜 사운드가 되게 정말 중요해서 그렇죠. 사운드와 네. 분위기와 네네네. 정말 이거는 감각에 되게 의존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결말까지 되게 좋았고 깔끔해서 좋았죠. 이 2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2는 좀 걱정이 되는데 2는 또 그 동 같은 날에 같은 시대에 있는 또 다른 지역을 좋아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차라리 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유가 아니라 같은 세계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딘가에 또 이런 비슷한 재난이 일어난 곳을 조망을 한다고 차라리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리고 쉐이프 오브 워터. 네, 쉐이프 오브 워터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부산국제영화제 처음 보고 꼭 봐라 이거 개봉을 꼭 보세요 그러고 기다렸다가 2018년 2월에 또 얘기하고 네. 지금 1년 지나서 또 얘기하네요. 아니 작년 결산에 안 뽑으셨어요? 왠지 작년... 이거 언급을 계속 되게 많이 한 기분인데 근데 그때는 개봉 영화가 아니어서 근데 그리고 우리가 델토로 얘기를 하면서 쉐이프 오브 워터를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뭔가의 특집으로 네네네. 했었던 근데 이게 진짜 되게 너무 2008년 초, 2018년 초반에 개봉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네네네. 일단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영화였고 음악이 엄청 좋죠. 네, 음악도 좋고 저 OST 샀거든요. OST 사고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네. 음악이 엄청 좋았고 2018년에 최고의 로맨스 영화. 그쵸. 그 그 배우 이름 뭐죠? 주인공? 여자 배우 여성 배우 네네네 누구죠? 그 엄청 정말 매력적으로 네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패딩턴의 그 배우 네, 아, 이름 생각했나? 세이프 오브 워터와 패딩턴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준 배우는 셀리 호킨스입니다. 사랑 영화죠? 네 정말. 사랑 영화 네네 그랬었고 그 그보다 더 초반에 코코가 있었는데 네. 네. 되게 많이 기다렸거든요. 이거 2017년에도 개봉하길 기다렸고 코코도 네. 한 세 번 본 것 같아요. 극장에서 줄줄 짤면서 되게 좋았어요. 음악이 일단 너무 좋았고 원래 이런 가족 서사에 잘 안 우는 편인데 저는 네네. 되게 엄청 많이 울었던 영화 중에 하나고 어떤 지점에 좀 꽂히셨어요? 그 코코라는 제목 아 이거 스포일러 그죠? 코코라는 제목의 의미가 밝혀지는 네. 그 마지막 네. 순간 네네네 그쵸 거기서 아 이거는 남녀노소를 떠나서 거기서는 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아, 진짜 준 씨 말이 딱 맞아요. 진짜 사람이라면 거기서 울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안 울 안 울 토이스토리 안 본 사람하고 말하기 싫다 이런 거예요? 토이스토리 보고 안 온 사람하고? 토이스토리 3 마지막 장면이랑 사람? 아, 맞아 토이스토리 보 상종 안 한다. 아 그러니까 아니 네네 그냥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막 자기 자신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리트머스 종이 거야? 나의 감정이 괜찮은가? 아 진짜. 아니 물론 그날 환경과 뭐 기분에 아, 그쵸, 따라서 그쵸.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네네. 두 번째 얼마 전에 넷플릭스로 다시 봤는데. 아 넷플릭스에 올라왔죠. 네. 네. 첫 번째 볼 때만큼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때 볼 때도 약간 이 영화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좋은 만큼 불만인 지점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근데 저도 진짜 그냥 심드렁하게 보다가 마지막에 진짜. 와! 맞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이거 코코가 되게 좋았던 게 그 이런 약간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잘 모르는 것들 모르는 문화잖아요. 네. 관습이라든지. 네네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좀 인도나 뭐 태국이나 이런 쪽을 좀 팔 거라고 아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어쨌든 음악이 너무 좋았고 이런 그런 걸 많이 다뤄주면 좋겠죠. 얘네가 이제 계속 시장을 넓히는 뭐 블랙팬서의 네. 블랙팬서가 아마 작년 흥행 1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북미에서 뭐 6억 달 북미에서만 6억인가 몇 억 달러가 넘어가지고 블랙팬서는 뭐 여전히 완성도를 놓고 불평 불만을 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렇지만 네. 근데 코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모아나부터 하와이 하고 아 모아나 좋았죠. 예, 맞아 모아나 좋았어요. 디즈니가 진짜 영리해요. 뭐 그걸 불만이 없게 하는 건 아니지만 불만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어쨌든 대단하죠 그 대기업으로서. 이 코코가 개봉했을 때 제일 마음에 안 들었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 딱 하나는 겨울왕국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갖다 붙인 거 정말 나가고 싶었어요. 그치,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거 나중에 삭제하고 개봉한 거 아세요? 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서 해외에서 애들이 막 그때 엄청 울고 이래가지고 그거 나중에 없는 버전으로 상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애들이 안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뭐랄까 다들 너무 별로였다고 하던데. 애들 그러니까 좀 공포 약간 좀 아 이상 아무튼 그래요. 좀 뭐 별로 인기가 없었대요. 그거 자체는 맞아 인기가 없었대요. 그냥 무서워서 울고 막 이랬죠. 정말 그 겨울왕국의 그 그냥 마장창 인기 인기의 영화판. 그러니까 진짜 두 번째 볼 때는 그 20분 지나서 저 들어갔어요. 안 보고 진짜 아우 훌륭하시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요? 네, 마지막은 킬링 디어. 네. 그 란티머스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워낙 좋아하고 원래 랍스터로 되게 유명한데 전 송곳니라는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아, 송곳니가 네. 이상한 거구나. 이 감독 자체가 좀 약간 우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약간 맞아요. 이상한 설화, 동물을 빗대 이상한 설화. 그래서 네네. 킬링 디어에서도 그 제목에서 좀 느껴지긴 하지만 어쨌든 좀 이상하고 좀 이상한데 그냥 보게 되는 기분 나쁜 영화 이런 걸 되게 잘 만드는데 이렇게 그치. 말하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지만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설정을 가지고 정말 현실적으로 찍어버리니까 네네네 네. 근데 이 감독 신작이 올해 또 개봉해요.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네, 페이버릿. 네. 비슷한 느낌이면 좋겠어요. 근데 킬링 디어는 진짜 요 약간 영화 비평적으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런 감독이 가끔씩 되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되게 오랜만이어서 좋았고 물론 흥행은 별로 성공하지 제가 못했지만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저는 봤는데 조금 이제 제가 이런 스타일에 좀 질린 게 있어서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개봉했을 때 질린 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되게 잘 만든 영화라는 부분들에선 저도 되게 동의를 하고 페이버릿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 씨요? 네. 플로리다 프로젝트 저도 뽑았어요. 예, 이게 연초에 개봉을 했었죠 아마. 근데 이거 뭐 엄청 좋은데 왜 좋은지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맞아요. 제가 아마 작년에 그 뭐지? 20세기 우리의 20세기인가? 에이, 그 영화를 보고 했던 꼽으면서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네, 정말 네. 이 영화의 모든 순간이 좋습니다. 진짜 정말 좋아요. 벽도 보라색이. 진짜 좋아요. 저도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션 베이커 감독이죠. 맞아요. 션 베이커 감독이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이런 어떤 하층민이나 어떤 소외받는 사람들에 그쵸, 사회적 대한 약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되게 시혜적이지는 않지만 되게 따뜻한 시선을 정말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 거리감을 정말 잘 설정해요. 그것과 더불어 여기 이제 어린 배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아이들 완전 정말 네네네.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근데 연기 너무 잘하던데요. 이 배우들의 그 정말 어릴 때만 나올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연기의 그 에너지가 네네. 맞물리면서 그쵸. 진짜 이거는 되게 신기한 화학 작용이 영화 안에서 벌어진다는 느낌이 되게 들고 맞아요. 그 어머니 캐릭터 같은 경우도 인스타 인플루언서 모델 올리던 사람을 캐스팅했다고 알고 있어요. 보고 마음에 드니까 오디션 봐라. 그러니까 여기 사실 얼굴을 알만한 배우들은 윌리엄 데포밖에 안 나오는데 맞아요. 윌리엄 데포가 굉장히 또 그 안에서 되게 좋은 역할을 엄청 해줬고 엄청 좋은 역할을 진짜 엄청 좋은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맞아. 아무튼 뭐 저도 좀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이게 저도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뽑았지만 네. 션 베이커 감독 그걸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영화들이 빠지는 함정들이 있잖아요. 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불행을 전시하고 이 캐릭터들의 불행을 착취해서 영화적인 재미를 만들어내고 아니면은 감독이 전하고 싶은 어떤 주제의식에 이들의 삶이 기능하도록 각본을 짜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냥 저 어떤 뭐 이 불쌍한 사람들의 어떤 구조에 착취받는 이런 구조를 비판하기 위해서 오히려 영화가 이 인물들을 착취하는 영화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다니엘 블레이크처럼. 근데 이거는 그거를 안 하고 이 인물들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이게 너무 윌리엄 데포 캐릭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영화가 어쨌든 되게 위험한 세계를 그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를 암시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네. 이런 위험에 얘네가 노출되어 있다라는 걸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저 세계가 안전하다라는 걸 알아. 근데 저 안전한 게 그냥 표백 이 위험이 거세되고 표백된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저 현실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불행하고 그런 환경이지만 이 어떤 윌리엄 데포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볼 수 있게 만들어준 효과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동화로 끝나지 않는 거지. 이 영화의 배경이 뭐냐면 그 미국의 어떤 모텔촌? 네네. 모텔촌인데 이제 우리나라랑은 좀 맥락이 다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이상의 주거지를 구할 형편이 안 돼서 그냥 달달이 돈을 내면서 그러니까 보증금 모을 돈이 없어가지고 장기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일종의 트레일러 파크처럼 그 안에서 이제 또 그쵸. 이웃들이 형성이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세계를 보여주고 거기서 그게... 이제 빈민들의 아이들끼리 이제 친해지고. 그렇죠. 그게 디즈니월드 건너편에 있는 매직 캐슬이라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걸 다큐나 이런 걸 하면서 네. 뭐 이 각본을 썼다고 하고. 저는 근데 이거를 잘못 봤어요. 비행기에서 보면 안 되는 영화였는데. 아, 그렇죠. 비행기에서 봤고 마지막에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끝을 잘 못 봐서. 끝에가 그냥, 진짜 와장창인데. 네, 근데 제가 와장창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못 봐서 아, 다시 너무, 보고 싶어요. 맞아요, 네.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극장에서 다시 보고 싶어요, 저는. 어, 맞아요. 그 그리고 맞아요. 이 영화에 대한 이제 정성일 평론가의 어, 놀라운 그 놀라운 해석이 있는데 영화를 한번 영화를 한번 보신 다음에 그 해석을 네. 찾아보시면 네, 또 또 다른 새로운 재미가. 어쨌든 어. 이 정말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다루기가 정말 어려운데. 놀라운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얘기할 게 서치? 서치. 서치는 이제 뭐 우리 셋은 다 일단 보긴 했죠. 그렇죠. 네. 안 뽑은 사람들은 있어도 네. 이거는 뭐 그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떠나서 매체로서의 어떤 영화에 굉장히 충실한 작품이라는 것만으로도 한 번쯤은 되게 보고 네. 볼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저 되게 기념비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아니 시대의 변화를 딱 느낄 수 있는 영화고 네네. 뭔가 이렇게 핀을 그쵸. 딱 꽂는 그런 어, 느낌이 어, 있어요. 10년, 20년 후에도 그러니까 어떤 살아남을 그 당시에 어떤 사회상이나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되게 좋은 네. 어떤 사료로서의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대단한 게 그냥 최신 유행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정말 최신의 최첨단의 기술을 쓰지만 그 이야기는 정말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서사를 쓰니까 그쵸,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죠. 시간이 네. 지나도. 그러니까 서치가 최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뭐 파운드 맞아요. 푸티지도 그렇고 뭐 캠이나 컴퓨터에 달린 캠이나 그쵸, 뭐 SNS나 그쵸. 이런 거를 네. 장르 영화 안에서 이제 도구로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대부분은 그냥 야 이게 요즘 핫하다면 이런 맞아. 걸 넣어서 영화를 좀 만들어보자. 최초 3D 영화처럼. 근데 서치는 정말 이 이야기가 이 연출에 정말 맞아요. 어, 필요해서 쓰였고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게 부합하는 케이스였고. 맞아요. 그 이 이거 제작자가 이제 티무르 베그만 톰프라고 원티드 감독 했던 그 러시아 그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이 방식을 이제 최초로 예전에 그 언프렌디드 아, 네. 그걸 통해서 제작을 했다가 이 장르 요 그 뭐야 연출 이런 네. 방식에 대해서 되게 만들고 싶어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완성을 시킨 게 서치고 너무 잘 나왔죠.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이거 뭐. 서치가 재밌어서 이 감독 전작들을 좀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마 장편 데뷔작. 네. 장편 데뷔인데 단편 이런 것도 약간 인스타그램에서 보일 법한 그냥 통통 튀는 맞아요,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었는데 클립을 만들었죠. 네. 갑자기 이렇게 훅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떠오를지 몰랐고 차기작 네. 비슷한 뭐 네, 또 만든다고 네, 하는데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크레더블 2. 인크레더블 2도 이제 사실 애니메이션을 두 편이나 넣어도 되나 싶었는데 근데 뭐 너무 좋아서 어쩔 거예요. 넣었는데 좋으면 뭐. 이거는 이제 뭐 도군도 되게 재밌게 봤었다고 네.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재밌어요. 애니메이션만 할 수 있는 연출이 있죠. 스파이더맨이랑 엮어서도 되게 이 히어로 장르에서 실사 영화에서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보여주지 못한 어떤 그 액션 연출이나 그 실사가 하면 좀 짜치는 맞아요. 재미없을 거예요. 카메라의 이동이라든가 그쵸.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그 그쵸. 연출을 애니메이션에서는 보여줄 수 있으니까 톤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뭐 메시지 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으면서 메시지가 앞서면은 이제 이게 엉뚱한 영화가 되는데 맞아요.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어떤 여성의 경력 단절이나 뭐 육아 문제나 이제 독방 육아 가사 노동의 어떤 뭐 그런 배분 뭐 이런 네네.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가족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그쵸. 사실 1편의 주제도 사실 그런 거였잖아요. 네. 가족이 일단은 결국에는 메시지였는데 네네. 그거를 적절하게 잘했죠.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어받으면서 발전시키기도 했고 빌런도 전 재밌었어요. 빌런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뭐도 게임도 남이 하는 거나 쳐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네네. 교정하고 싶어하는 애였잖아요. 그것도 재밌었어요. 약간 현실 지금 어떤 시류에도 되게 적합한 이야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정말 거의 14년 만에 속편인데 그쵸. 딱 전편이 딱 끝난 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 그건 진짜 애니메이션의 특수. 극장에서 정말 딱 시작하는 순간에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 자체가 돌아온 것 같아서 그때 거짓말처럼 기억이 나잖아요. 그게 진짜 놀랍죠. 그리고 Quiet Place는 아까 얘기했고 Quiet Place는 얘기했고 네. 네. 전가요? 네. 네. 아, 이, 정말 길게 썼는데 짧게 얘기하겠다. 공동정보 제가 올해 계속 얘기하지만 다큐로 좋은 걸 정말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공동정범이라는 걸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두 개의 문이라는 이제 다큐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용산 참사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철거민들이 주거한 생존권 요구하면서 망로 설치했는데 경찰들이 무리하게 진압을 하다 화재가 발생을 해서 철거민 5명이랑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재판이 계속 일어나다 결국에는 뭐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가 없다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거를 다뤘던 두 개의 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큐도 정말 좋거든요. 되게 힘들지만 그거의 후속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문 저도 되게 좋았어요. 네, 그 같은 감독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공동정범이 그러니까 용산 참사 이후로 살아남은 생존자가 5명인데 이 사람들이 공동정범으로 형을 살고 나온 거예요. 그 실제로 두 개의 문이 나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형을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은 연대 우리가 보통 뭐 TV에 뉴스나 뭐 매체를 통해서 연대 투쟁 집회 이런 거를 다루는 것들은 많이 보잖아요. 그 이면에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그 안에서의 어떤 갈등 뭐 서로 원망하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연대가 발생되고 이런 정말 복잡한 인간들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호 희생자들 같은 경우도 서로 뭐 그 유족들과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둘 사이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았대요. 실제로도 그런 약간 우리가 실제로 보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정말 카메라에 가깝게 들이대서 그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재난 이후의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로도 보기도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고 한국 다큐멘터리 역사에 뭐 제가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언급될 영화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그 시네시빌의 허지용 씨가 기고했던 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팬텀 스레드는 그냥 기술적으로 너무 좋은 영화였어요. 그냥 완전한 영화. 그냥 음악이 진짜. 조니 그린우드 라디오헤드의 멤버는 조니 그린우드 앨범이 끝내주고 그냥 좀 완전한 영화였어요. 되게 이게 저한테 감정적인 대단한 울림을 준 영화는 아닌데 그냥 너무 기술적으로 완전한 영화여서 그리고 촬영도 또 폴 토마스 앤더슨이 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SM 형을 전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로 가학과 피하게 정신적으로 하는 그건데 저희 좀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감독이 되게 아팠던 적이 있대요. 근데 자기를 돌봐주면서 하는 그 자기 아내의 묘한 권력감을 감독이 느낀 거를 해서 착안한 시나리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가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어쨌든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니엘 데이루이스의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 상대역인 비키 크리에프스라는 제 입장에서 신인 그 여성 배우가 영화를 그냥 하드캐리해요. 다니엘 데이 크레이드를 씹어 먹거든요. 그것도 너무 훌륭했고 어쨌든 그 권력에 대한 분배도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플로리다 프로젝트 아까 얘기했고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되는 제가 작년에 가장 크게 웃은 영화예요. 네, 제가 재밌었어요. 제가 어제 봤습니다. 어제. 네네네. 흥미로웠던 영화. 극장에서 제가 그렇게 영화제를 포함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빵빵빵빵 터지면서 같이 본 영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약간 야 내가 이런 그러니까 소위 저는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약간 작품성이나 약간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영화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정말 쾌감과 즐거움이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 시민 케인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랑 다를 바가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이 영화에 되게 더 마음이 열리는 마음이 있는 거야. 약간 상업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작가 의식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 감독의 작가 의식이지 우리한테 최상의 즐거움을 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의 어떤 그런 약간 꼰대 같은 면을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면도 있었고 이 영화는 아무 정보 없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네, 저예산 영화인데 흥행을 되게 크게 됐죠. 일본에서 엄청 잘 됐는데 이제 그 수익이 이제 스태프들한테 안 돌아가서 그게 문제죠. 네, 그런 게 있다라는. 아. 네. 네, 일본 좀 체계가 좀 그렇대요. 뭐 그거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찾아보시면 좀 그럴 것 같고. 팬들이 되게 많아서 이 티셔츠 구하려고 아주 피 터지는 전쟁을 벌였다는. 맞아요. 엄청 좋았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의 연대기. 이거는 이제 김박보람 감독이 이제 어떤 여성의 월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저는 이게 모든 학교에서 성교육 교재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피해 연대기가 2018년도에 개봉했었나요? 네, 저 되게 오래된 줄 알았는데. 네, 작년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개인으로 시작해서 공공으로 확장되었다가 다시 개인의 이야기로 돌아오거든요. 이 구조가 너무너무 좋고 실제로 필요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리대 광고에서 파란 액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파란 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네네. 진짜 많대요. 아. 네, 진짜 그렇다. 저도 옛날에 뭐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재밌고 잘 만든 다큐이면서도 정말 의미가 좋은 것들이어서 그리고 인터뷰이들을 했을 때 성을 빼고 뭐 이름만 했다라거나 뭐 가사노동자라고 했다라거나 블러 처리를 하는 대신에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해서 어떤 그런 톤을 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작년에 나왔던 어떤 한국 영화들 중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저한테 최상급의 즐거움이나 재미를 주고 의미를 줬던 그런 것들이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네. 네. 그럼 아, 피해 연대기는 2017년에 저는 봐가지고 개봉 날짜로 따지면 2018년인데 그래서 되게 오래되게 느껴졌나 봐요. 네. 전 개봉하고 봐가지고 피해 연대기는 좀 좀 같이 길게 이해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선 넘어가도록 하죠. 저희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버스. 네. 그 이게 저의 마지막 영화였어요. 2018년 마지막 영화. 네네. 네. 어떠셨어요? 극장하세요. 오 너무 재밌던데? 너무 놀라운 진짜, 영화죠. 진짜 너무 진짜 어메이징. 이게 진짜 주접 떨었네요. 여태까지 나온 모든 스파이더맨 영화를 통틀어서 제일 재밌지 않았나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애니메이션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서사와 놀라운 그쵸. 장면들이 정말 이거는 헐리우드 최첨단 천재들이 만든 저는 장인품이라 네. 명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1위 같다 이거. 아 저는 거의 이거는 근데 순위로 따지면 되게 상위권이긴 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예, 네.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연말에 리스트 정리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이걸 보고 나서 갑자기 상위권을 훅 띄웠어. 아 이거 엄청난 영화예요. 네, 거의 진짜. 저는 약간 매드맥스 봤을 때 충격이에요. 너무 솔직히,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네. 네. 이렇게까지 재밌을 줄은 몰랐죠. 저도. 진짜로. 저도. 이렇게까지? 이게, 이게 어쨌든 그 마블 코믹스도 그렇고 DC 코믹스도 그렇고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이제 코믹스 팬들한테는 되게 이제 익숙하죠. 많이 익숙한 세계인데 네네. 아직까지 이제 실사 영화 안에서 그거를 도입을 하기에는 어렵죠. 이게 좀 좀 생뚱맞고 이제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중들이 있을 테니까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드라마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 멀티버스에 막 플래시들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네네. 확실히 좀 너무 그렇게 나오면 복잡해요 드라마 안에서. 근데 이 영화의 문제는 상영관이 너무 빨리 사라졌어요. 아, 그쵸. 맞아요. 거의 그게 없었죠. 진짜. 그래서 제가 일주일 단위로 아 지금 안 보면 내릴 것 같다고 해서 급하게 봤는데. 저도. 처음 보고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겨우 봤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한번 더 봐야 해서 다음 날에 밤 11시 반인가에 봤어요. 지금은 극장에서 볼 일이 없겠지만 이제는 네. 네. 좀 약간 뒤쪽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진짜 딱 영화 하나인데 되게 스크린엑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고 그리고 이 영화 보러 갈 때 실제로 옆에 앉은 분이 자꾸 남자친구인가 여자친구인가랑 얘기하면서 아 무슨 애니메이션 극장에 와서 봐라고 얘기했는데 박수 치고 막 옆에 좀 그러니까. 박수 치고 우와 짱이야 막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헐리우드 네. 많이 줄 수 있는 저는 좀 선입견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소니 또 소니잖아요. 네네네. 소니가 스파이더맨으로 드디어 하나 했구나.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극장에서 봤을 때 이걸 극장에서 봤을 때 주는 딱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엄청나죠. 네. 정말로 정말 애니메이션이어야만 하는 네. 쾌감의 최대치. 네네네. 네, 네. 심지어 초반에 역대 그 스파이더맨 영화의 그 구린 네. 부분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 약간 자조적인 유머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 마지막에 나오는 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 마지막 네. 치고 넘어가지고 야 니네 이거 다 봤잖아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스파이더맨도 등장했었는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마일즈 모랄레스 그 파커가 흑인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피터 파커의 뒤를 이어서 스파이더맨이 됐는데 이제 네네. 아직은 미숙한 스파이더맨이 그렇죠. 이제 멀티버스의 다른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스파이더맨이 이제 일종의 이제 그 그린 고블린이었나요? 하여튼 그게 누가 차원의 균열을 열어서 킹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멀티버스에 있는 스파이더맨이 이쪽 네. 이쪽 세계에 와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다양한 스파이더맨이 등장을 하고 그렇죠. 뭐 스파이더 우먼부터 뭐 스파이더맨 네네. 느와르 뭐 스파이시 그웬 스파이더맨을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긴 한데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 재밌을 일인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면서 어우 뭐지? 네 여러분 이거 크리스토퍼 밀러와 필로드가 참여한 레고 무비의 그 장인들. 아, 그 도군이 그렇게 좋아하는 네, 그 레고 무비. 레고 무비를 제가 네. 토이 스토리보다 좋아해요. 네, 그러게요. 그 레고 무비스러운 터치가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레고 배트맨에서 보여줬던 그러니까 레고 배트맨도 그러니까 이 배트맨이라는 세계를 그렇죠. 그 세계 안에서 배트맨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맥락을 그쵸. 뭔가 이해해 주고 위로해 주는 그게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 스파이더맨도 최고의 팬페이지. 맞아. 그러니까 영웅 슈퍼히어로의 고독을 다루는 이야기는 꽤 많았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거를 위로해 주는 서사를 되게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스파이더맨들이 이상한 연대가 생기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서로를 위로해 주는 그런 게 영화가 무슨 막 야 이제 니네 좀 감동을 느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서사를 보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걔 저희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일한 스파이더맨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게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이 갖는 히토리자 나이와는 굉장히 다른 다른 결로서 사람을 위로해줘요. 이쇼리 간바리마스 이것도 아니잖아. 이 진짜 연말 영화로 되게 딱 좋았어요. 딱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짜로, 예. 극장에서 진짜 크리스마스 영화야 이거. 네, 크리스마스 영화 정말. 맞아요. 크리스마스 그거 캐롤도 나오지만. 네, 맞아 캐롤도 아무튼, 나오죠. 네. 니콜라스 케이지가 인생 연기를 했죠. 네. 진짜 깜짝 놀랐네. 자, 이분 진짜 신나서 참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스파이더맨 느와르라고 1930년대에 나오는 흑백 스파이더가 있는데 그게 목소리 연기가 니콜라스 케이지고 그 킹핀은 리브 슈나이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 그 배우인데 그리고 리브 슈라이버? 네,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크리스 파인도 성우로 참여했고 네, 잠깐 참여했다. 성우진이 되게 하여튼 화려한데 화려합니다. 아 정말 이 서사를 이야, 진짜 정말 이말밖에 안 나와. 이렇게까지 잘할 일이야?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저는 또 되게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저는 이게 너무 빨랐거든요. 정보량도 너무너무 많고 내가 이거를 이제 이 감각을 계속 가져가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내가 현대 영화의 정보량을 다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였어요. 너무 빠르잖아요. 그리고 이건 약간 그 미국의 코믹스에 익숙한 사람들이 더 볼 수밖에, 그러니까 더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서사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략적으로 그냥 그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사 영화에서는 어차피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없는 우리는 보여줄 거니까 코믹스 연출을 그대로 갖고 오고. 근데 확실한 건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 저는 좀 보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코믹스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본 와 완전히 아동 청소년 완전히 미취학 아동이면은 이제 힘들겠지만. 근데 좀 이렇게 데리고 본 분이 있는데 잘 집중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빠르지. 미국의 한 소위 말한 티네이저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 코믹 만화를 보면은 주요 인물 말고는 그냥 배경 같은 걸 그냥 대충 터치로 처리해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장센으로 다 구현을 하고 실제로 그 그래픽 노블 특유의 그 스크린 톤 같은 거를 그대로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맞아요. 시각적인 요소에서 되게 그 만화책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터치가, 들어갔는데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보다 보면은 그거를 정말 넘기면서 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되게 주고 있고 그래서 묘하게 화면이 평면과 입체를 오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딱 평면적일 때는 플랫하게 쫙 깔았다가 이게 스파이더맨이 스파이더 스윙을 하면서 화면 안쪽으로 확 날아올 때는 갑자기 입체처럼 보이고 맞아요. 이런 연출들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내가 이걸 IMAX를 놓치다니 정말 저는 딱 보고 난 다음 날부터 상영 공간이 촥촥촥 내려가더라고요. 그러게 그게 좀 아까웠었어요. 그래서 두 번을 못 봤는데 네, 정말. 이거는 나중에 VOD로라도 꼭 네 저는 블루레이를 나오면 꼭 살려고 대단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셋이 이렇게 열광할 정도로 대단한 영화고요. 혹시 이 얘기 좀 추가로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끝이 나가는데.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그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네. 그 스파이더맨 게임도 같이 했는데. 아, 네네네. 네, 뭐 의도하고 이거를 막 겹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막 네. 한창 스파이더맨 게임을 하던 와중에 이게 개봉을 해서 보러 가니까 더 이렇게 집중되는. 몰입도가 훨씬 좋고. 저도 그것 때문에 뽕 차서 스파이더맨 게임.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같이 게임 하니까. 게임도 재밌어요. 네네. 저희 다 같이 얘기할 게 또 없나요? 뭐 거의 한 것 같아요. 없어요 이제. 네, 다 했어요. 네. 어떻게 시간 안에. 아무튼 저희 못한 얘기 많아요. 그 유전이랑 아쉬워. 단갈은 진짜 유전 네. 특집이랑 인도 영화 특집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 영화 단갈은 좋습니다. 단갈은 지금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어요. 네. 올라왔죠. 넷플릭스 오늘 올라오는 거 되게 기다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놓치신 분들은 꼭 저도 어제 한 절반 정도 보다가 왔거든요. 명불허전이죠. 단갈 네. 단갈 좋죠 단갈. 그러면은 저희 이제 조금 숨이 너무 가쁘게 왔으니까 차차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죠. 네. 요 얘기 안 하면 내가 너무 서운할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럼 또 너무 길어지겠죠? 독은 네. 독은 뭐 있으면 하세요. 서운할 것 같다. 그런 거 2019년도 넷플릭스와 함께. 저 진짜 TV를 없애야 되겠어요. 전 TV 없어요. 아니 TV가 저 혼자 사는 집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수신료 안 내고 있죠. 저는 TV에서. 올레 TV도 쓰고 있는데 해지하면 돈이 더 들어요. 왜지? 이게 KT 그 묶여 있어가지고 아 그럴 네네네. 수 있겠네. 위약금과 그걸 해지를 하면서 그 네. 이제 묶여 있는 요금이 빠지면서 요금이 올라가는 거를 계산하면은 네네네. 이게 진짜 덫이야 덫. 그렇죠. 아 추가로 저는 가스파노의 클라이맥스가 넷플릭스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아 왜죠? 그냥 넷플릭스 아니 못 볼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생각밖에 없지 사실 왓챠에 네. 나올 것 같진 않고. 아무튼 여러분 올해 한 해 어쨌든 시작을 하는데 아 제가 2018년은 좀 아쉬운 게 2017년에는 제가 그렇게 좋은 영화들이 많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2018년은 좋은 영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놓친 게 많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영화 팬으로서 공포영화 팬에게 아주 축복인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러 장르도 뭐 식스센스 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번 죽었던 오컬트 장르를 갑자기 막 부활시키고 뭐 이런 그쵸. 그래서 지금 뭐 컨저링까지 오고 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그렇게 흐름의 어떤 주기를 바꿔주는 이제 시그니처 같은 작품들이 나와주니까 네네네. 그걸 기점으로 이제 흐름이 바뀐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올해가 확실히 그런 작품들이 나온 해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소위 분수령이라고 하는. 네 맞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국 좋은 한국 영화가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한국 영화. 우리가 네. 그래서 내년 올해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 리스트에 한국 영화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한계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말에 한국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빼앗긴 게 몇 년 만이래요. 아쿠아맨 1위를 했거든요. 아, 아쿠아맨. 네네네. 그래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 스윙키즈가 생각보다 흥행을 잘 못했죠. 맞아요. 네. 저는 어쩌다... 그냥 재밌게 봤긴 했는데. 도경수 화이팅. 좋은 한국 영화들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한국 영화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기면서 네. 2019년 어떻게 18년 어떻게 간단한 소회 있으신가요? 뭐 소회라고 하기에는. 한국 영화 화이팅. 그걸로 화이팅하기 좀 리스트 넷플릭스 화이팅. 저는 좀 어거 그러니까 어거진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의식적으로 한국 영화를 좀 늘려고는 했는데 늦고 보니까 다 다큐였어요 저는. 저는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인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독립 영화계에서는 이미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고 좋은 서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다큐의 질도 정말 높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큐를 좀 많이 좀 그러니까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 되게 일부러 좀 챙겨보려고 하는데 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한국 독립 영화 화이팅. 리스트에 한국 영화 한 네.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서 반성합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 19년에도 잘 부탁하고요. 넷플릭스도 네. 넷플릭스도 청취자 여러분들 에반게리온도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나갈 때쯤엔 1월 말이지만 아 설날 설날을 앞두고 오니까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으시고요. 네. 새해 잘 해주세요. 새해를 누구한테 아무 말 좀 하지 마. 도군이 약간 끝날 때 횡설수설해. 멘탈을 놔. 아,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여러분 저는 진행도 하잖아요. 도군 화이팅. 네. 엔딩 때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알겠어요. 도군 화이팅 하세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 흉계증이야. 도근이 마지막에 누가 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뇌에 주름 쫙 잡고 있다가 네, 하나씩 이렇게 풀기 시작하는 거. 한 번에 이렇게 풀어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려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하트도 함께.